Are you giving me a heart attack? Are you giving me a heart attack? Are you giving me a heart attack? Baby, give me a heart attack. Boom. 하고 떨어진 심장 짜릿해. Boom. 들뜬 기분이 야지르. Boom, boom. Yeah, it's a heart attack. Do, do, do, do, do, do like gunplay. 심장 저격, 제대로. 근데 아닌 건 이미 세 배로 사로잡아. 이 게임에 난 너의 패배로. But 지금 내가 정해 게임은 제대로. 알잖아, 지금 그 떨림이 뭔지. 숨이 턱 막히게 짜릿하잖아. 숨기지 마, 내가 널 맡겨봐. 지루한 그 사랑 싹 바꿔줄 테니까. 널 찾아가 니가 뜯어 벌써 내가 네 사랑에 fall in love. 난 절대 잊지 못해 heart attack. 내게 집중 조체 못할 끌림 그대로 미친 척 빠져봐 내게로. Heart attack, give me a heart attack. 감당해줘 나. 잘 부어줘 뭐 훨씬 가라. 쳐다본 그 순간감이 형용한데 그래 그래서 몸이 먼저 반응해져 심장이 멈춘 거 지나가는 넓어공 여기 갔던 길을 좀 멈춰. Hey I don't need your phone. No just wanna talk to you. Hey I can give you heart attack. 반대로 내가 다시 물어볼게 넌 어때. 내가 네 눈빛에 담겨진 찰나처럼 느낀 충격에 못 빠져나와. 놓치지 마 지금 이 느낌. 놀라지 마 내가 널 널 찾아가 니가 뜯어 first love. 내가 네 사랑에 fall in love. 난 절대 잊지 못해 heart attack. 내게 집중 조체 못할 끌림 그대로 미친 척 빠져봐 내게로. Heart attack, give me a heart attack. 감당해줘 나. Are you giving me a heart attack? Are you giving me a heart attack? Are you giving me a heart attack? 거부할 수 없는 heart attack. Attack!